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과학기술 전당과 과학자 숙소에 선물로 보내주신 윤전 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22일과 23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과학기술 전당 과학자 숙소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